청년의 때, 청년의 청은 풀을 청자라고 합니다. 신체와 정신이 가장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죠. 과거에는 흔히 20대를 청년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청년의 범위가 40대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UN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19세부터 65세까지 모두 청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온전하게 자립하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청년들도 나는 아직 어린애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렘넌트 보이스의 주 청취자들은 대부분 빼박 청년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나요? 1주년을 맞은 렘넌트 보이스가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28세 렘청자, 여성, 현재 무직, 지난 1년간 렘넌트 보이스 애청자였음. 렘디와 개인적으로 어찌어찌 아는 사이, 하지만 어설프게 친한 사이. 렘넌트 보이스 게스트 섭외 1순위, 왜냐? 밤새 포럼에도 되는 백조니까. 본인이 참여하고 싶어했고 렘디가 먼저 연락함, 왜냐? 청년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려줄 수 있으니까. 외국 경험, 있음. 최근 선교대회 참여,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참여했다고 함. 렘넌트 보이스 참여 동기, 혹시 게스트로 참여하면 냉장고 주나요? 결혼을 앞둔 건 알겠는데 세간살이를 왜 여기서 마련하라고 할까요? 무슨 용의자 프로필 같지만 실제 렘청자의 프로필입니다.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과 오늘 게스트로서 함께 포럼을 나눌 꾸리님을 소개합니다. 꾸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인간극장에 이렇게 자막 쓰듯이 저를 읊어주셨는데 어설픈 사이 더 멀어질 것 같네요. 아, 어설펐던 사이인데, 어설프게 친한 사이인데 맨 처음이 너무 강렬했죠? 네, 강했어요. 28세 렘청자 여성, 현재 무직. 나름 열심히 프로필 잘 쌓아왔는데 갑자기 한 번에 용의자가 된 느낌? 실제 자기소개서에 이런 식으로 쓰진 않죠? 아, 당연하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오신 냄청자고 저희가 뭐 네. 뭐 근데 제가 거짓말한 거 있나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앞뒤 다 빼고 현재 무지 네 평범한 20대 청년인데 말이죠. 네. 아 근데 맞는 거예요. 20대 청취자분들 중에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아직 취업이 요즘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취업 시장에 뛰어드시고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고 뭐 저도 프로필을 쓰면은 뭐 몇몇 세 램디 남성 현재 유튜버 이렇게 되겠죠. 초보 유튜버. 그것도 초보 유튜버. 네. 유튜버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프로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되게 좀 느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조금 웃겨보려고. 잘하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다니 다행이네요. 지난 1년간 네. 렘넌트 보이스 애청자였는데 제가 너무 험하게 다루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살짝 쫄았었거든요. 괜찮습니다. 막 다뤄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에코지 언제든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섭외를 했어요. 막 써도 될 것 같아가지고. 만만이어서 제가 세상 만만해가지고 MD님이 네. 쓰시기 너무 좋은 소재일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네, 자원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사실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어설프게 친한 사이이지만은 제가 그 방송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연락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첫 방송 하시고 나서 바로 링크를 했더니 저한테 나 유튜브 시작했어. 이거 한번 들어와 볼래?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강요하셨죠. 제가 그렇게 간간 들어지게 맞다고요? 누르라고 누르라고 좋아요 구독하라고. 그렇지, 구독자가 늘어나야 되니까 제가 초창기 영업을 좀 많이 했죠. 영업하고 주변에 네. 쭉 영업을 했는데 그런데 영업을 했다고 그게 구독자 수가 바로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다들 응원을 할게 그래 고마워 잘 들어볼게 뭐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조회수나 구독자가 올라가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꾸리님은 듣고 나서 바로 이 방송에 뭐가 좋다라고 피드백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죠. 네. 이거 뭔가 다른데? 하고 눈여겨봤었죠. 그래서 우리 방송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대단히 소중한 맴청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나 이런 곳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한번 네 맞아요. 그 꾸리님이 구원의 길. 아 맞아 맞아. 급식체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탄 뚝배기 깨는 거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빼박 켄트 동의 어포감.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같이 올렸다가 네. 이제 진짜 정말 이제 10대들은 그렇게 말 안 한다 이런 거 올리고 깔깔깔대는 게 진짜 20대 30대인 증거라고. 네 맞아요. 실제로 핵폭 맞았죠. 실제 급식한테 제가 평가를 받아보니까 이거 아니라고. 우리 이렇게 말 안 한다고. 하지만 반박에. 제 또래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다고. 20대가 넘었으니까요. 그렇죠. 슬프네요. 저희는 급식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반응을 해주는 게 저는 솔직히 힘이 많이 됐죠. 왜냐면은 반응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올려도 이게 좋은지 아닌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꾸리님이 있어가지고 와 진짜로 그 1호 애청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 뭐 떡볶이 먹다가 들었다 막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와 이걸 떡볶이 먹다가 듣는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팩폭을 좀 많이 날릴 수 있었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거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팩폭을 많이 날렸죠. 제가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찾아갈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램청자로서 얘기하면은 뭐 제가 을이거든요. 들으셔야죠. 염청자분들의 피드백.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직접 나와서 얘기해봐라 라고 제가 초청장을 보낸 거죠. 들어와 들어와. 랩런드 네. 보이스를 그렇게, 대체 네. 왜 그렇게 듣게 되신 건가요? 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 제가 찐팬이죠. 네. 일단 저는 정말 다른 라디오 방송을 아예 안 들어요. 일체 안 들어요. 네, 근데 랩런트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시 들어도 은혜되는 진짜 말 그대로 일반적인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불평거리,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그냥 하소연도 하고 공감도 받으려고 라디오 방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에피소드들은 그냥 한번 듣고 깔깔깔깔 웃고 지나가면 끝나는 그런 방송들이잖아요. 네. 근데 랩런트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우리 램디님께서 좀 버벅거리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정말 노력해서 사운드 이펙트 막 그 영화관 알람 소리니 뭐니 이런 것도 넣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연으로도 고금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너무 보이고 들리다 보니까 이것 들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 썸탐이거든요. 성경 인물 탐구랑 237을 가다거든. 네, 네, 맞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 에스겔서를 읽을 때도 한 번 다시 듣던가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요나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었어요. 아, 요나요. 네, 요나도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이제 읽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듣고 이제 듣고 들어도 또 새롭고 또 재밌는 그런 방송이어가지고 전 되게 의미 깊게 찐팬이 되었죠. 그 초창기 방송들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로 찐팬이 맞는 거죠. 저도 기억 네, 못하는 그렇죠.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는 냄청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분들 때문에 지속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진짜 제가 지교회에서 네. 이거를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진짜 재밌기도 하고 정말 서미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어나서 출근길에 그냥 들어도 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교회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지교회에 계신 어떤 언니 한 분이 네. 한 번은 하루 서미타임이 너무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네. 캡처를 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거시고 배경 사진으로도 거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캡처를 했다고요? 네, 랜딩. 네,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자기 그 카톡 프로필 사진 배경 뒤에다가 헐. 그 페이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램디님이 모르셔가지고 그걸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려고요. 그거 꼭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진짜요? 진짜 알게 모르게 램디님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 응원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 그거는 몰랐거든요. 진짜로 좀 그러니까 뭐 제가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지만은 제 손을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좀 할 때 그때그때 약간 애니메이션이 어설픈 것도 있고 목소리가 어설프게 나가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아쉬운 것도 되게 많고 한데 그거를 누가 캡처해서 카톡 배경 사진으로 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서미타임을 듣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랜디님이 훅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 멘트가 주옥 같은 멘트가 진짜 졸려가지고 눈도 제대로 잘 안 떠지고 네. 그 졸린 눈에 아이라인이랑 아이섀도우 하면서 그 지옥철 알잖아요. 출근길 지옥철에서 네, 네. 이렇게 이어폰 끼고서 저는 서미타임 들으면서 간단 말이죠. 네. 조금 액수이기 전에 제가 임신 네. 액수지 네, 그렇죠. 지금 프레젠트 백수지 앞뒤는 아니죠. 네, 앞뒤는 아니죠. 네, 과거와 미래가 백수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래서 3원을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진짜 그 졸린 눈으로 화장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그 길에 서미타임에서 램디님이 훅 들어올 때가 계속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 정신 차리자. 나는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 나의 신문 권세 이러면서 다시 눈 그래요? 제대로 뜨고서 이제 회사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은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쑥스러움 많이 타시는 분들 혹은 쑥스러움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로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글로 이렇게 예쁘장하게 써서 램디님한테 응원하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말대로 맞아요. 쑥스럽고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답니다. 아 이거 되게 진짜 몰랐던 얘기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뭐 이게 사실은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서 전혀 몰라요. 이게 어떻게 들릴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듣게 될지 상상은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방송을 한다고 솔직히 누구와 들을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소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들 때가 없었냐 솔직히 많았죠. 1년 하면서 솔직히 영적으로 제가 다운될 때도 많았고 저도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고 제 응답이 필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삶에서 막상 제가 원하는 게 와닿지 않을 때 되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서미타임을 한다고? 막 이런 게 되게 막 그 가식적으로 막 느껴질 때도 있었고 되게 이렇게 속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 들으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힘이 돼요. 약간 살짝 눈물 날려 그러는 우세요. 좀 우시고 방송 초반인데 벌써 울면 안 돼. 그래야 청취자들도 공감이 더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네 제가 그 캡처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받았는데 진짜 지금 제가 정말이죠. 네 진짜 놀랐어요. 여기 누가 보냈다고 쓰기도 했는데 봉천지교회 SY님이라고 이니셜만 말씀드릴게요. 봉천지교회 SY님께서 이렇게 서미타임의 주요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와 이거 언제적 썸타임이야. 와 진짜 거의 한 4, 5개월 전? 이제 네 진짜 초창기 아 초창기가 아니지 한 중 그러니까 연초에 했던 거죠 제가. 아 이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작은 소리여서 램지님한테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안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정말 복나방 게을리 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점.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작은 소리가 제가 하는 소리가 작은 소리가 아니라 램청자들 소리가 진짜로 작은 소리였네요. 제가 못 듣고 있는 거였네요. 와 이거 되게 놀랐어요. 약간 놀랐고 네.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 만들었지. 아, 이를 약간, 계기로 이를 네. 계기로 좀 더 어 약간 약간 이걸 할 때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도 전과는 다른 정성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네요 되게. 심지어 램디님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주 청취자가 28살부터 34살 이쯤 되는 청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심지어 방금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서미타임을 캡처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놓으신 그분이 네. 넷째를 지금 임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 명이 이미 있고 넷째를 네. 임신하신 분이라고요? 젊으신 분이신데 네. 이제 첫째가 있고 쌍둥이 이제 둘째 셋째가 있고 지금 네. 넷째를 임신하셨는데 이 넷째를 정말 말 그대로 이분도 불신자 배경에서 네. 정말 아이들을 앞뒤로 안고 손으로 잡고 끌고 이제 교회까지 오셔서 와. 훈련을 받으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데 네. 정말 이번에 이 넷째를 임신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남편분도 아이들도 같이 언약 안에서 훈련 받으시면서 임신을 하게 된 너무 축복된 일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 28살에서 34살이 저희들만 듣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도 들을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와. 가지고 지금 네. 그 넷째 랩런트는 이 서미타임과 함께 지금 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제가 오늘 방송부터는 목캔디를 꼭 먹고 목도 가다듬고 꿀보이스로 좀 꿀보이스로 약간 더 다듬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알고는 있거든요. 좋습니다. 예, 이게 네. 청취자층 중에서 제가 제일 좀 마음이 쓰이는 청취자층이 사실은 그 아이를 키우는 분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 이분들이 댁에서 그냥 렘넌트 보이스를 틀어놓고 듣는다 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거를 지속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속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이게 좀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넷이고 그중 넷째가 지금 태중에 있는데 서미타임을 심지어 캡처까지 하는 정도의 렘청자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몰랐거든요. 지금 얘기 듣고 좀 약간 쇼크. 약간 이거 쇼크와 감격.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가 맞았구나 하는 그런 그게 그냥 캐치프라이즈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 저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계시고 저는 다음번에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저희 엮인 사이니까 다 푼 것 같은데. 근데 저 되게 좀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꾸리님이 감사하게 듣는 것도 감사했는데, 그 봉천지교회 그 SY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은 언제 한번 꼭 연락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뭐 꾸리님이 요청한 그 냉장고 그거는 사실. 지금 무리거든요. 내 집에도 냉장고가 큰 게 없는데. 장난이죠. 네, 근데 사실 좀 진짜로 한번 포럼해보고 태영아들 그리고 태영아를 실제로 사역하는 부모님들께 어떤 랩런트 보이스가 필요할까 고민해보고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한 그 방송을 한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지금 컨텐츠 하나가 딱 생겼고 되게 좀 힘을 많이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감사해요 되게 꾸리님 그리고 봉천지교 네. SY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냄청자들이 실제로 계셨네요.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네요. 이분도 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이제 결혼을 하셨고, 네, 맞아요. 출산과 양육을 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미래 겪을 일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저희 지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진짜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교수님, 잘 섭외해보세요. 네, 꼭 연락을 주세요. 1대1 카톡방이든 뭐든 좋으니까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저도 결혼을 제가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많이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실제로 아이 셋을 벌써 양육하시고 넷째를 또 기다리는 입장은 또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일단은 그냥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연락 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렘넌트 보이스의 매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뭐 혹시 뭐 원하시는 사항이나 이런 거 꼭 해줬으면 좋겠다. 램디한테 또는 뭐 불만 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불만은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다 없고요. 여기서 이미지 네, 관리하는 건가요 지금? 공개적인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아까 저희가 테스트 방송을 2시간을 했거든요. 아까 이야기 들었던 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닙니다. 와 여기서 이렇게 사실이라 믿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착한 냄청자로 태세 변화를 한다. 그러면 뭐 제 이미지 정말 요즘 그러니까 패널도 정말 잘 알아보고 골라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발뺌을 하신다. 바라는 바가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네. 그 237을 가다 할 때 네, 그 선교 지역 관련된 그런 히스토리도 영적인 배경도 실질적인 역사적인 배경도 많이 읊어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유용했어요. 그 나라를 주고 기도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 선교대회를 같이 가면서 랜디님 선교대회 이제 같이 스트림으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 못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많이들 못 들어오셨어요. 다들 한국에 못 들어오셔가지고 원격으로 접속해서 라이브 생방송을 같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럼 한국에서는 몇십 명이 되는 그 선교사님들의 얼굴이 화면에 뜨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그걸 보면 네 맞아요.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 뒤에 스크린에 진짜 말 그대로 버벅거려요. 이제 아시잖아요. 유럽 버퍼링, 같은 버퍼링. 경우에는 잘 안 터지는 거. 그쵸. 그러니까 막 몇 분들 화면들이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어떨 때 꺼졌다가 켜졌다가 막 그러는데도 몇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를 하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고 정말 감사했는데 또 한 가지 느꼈었던 거는 내가 모르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구나. 저 지역 저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다고 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진짜 우리가 원격으로 연락 닿기는 힘들어도 그분들이 녹음을 해서 자기는 어디에 계시는 선교사님이시고 네. 그분들이 정말 힘낼 수 있도록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네.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무리 지직거리는 음성일지라도 상관없죠. 그걸 237에 가다에 맨 마지막에 그 선교사님들이 품고 간 그 기도 제목 그 언약을 같이 넣어주시면은 이것 또한 이제 램청사분들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응원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기도로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저도 선교대회를 스트리밍으로 보진 못했지만 그 RUTC 뉴스를 통해서 그 뒤에 선교사님들이 그 화상통화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수십 분이 화면으로 같이 보이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시각적으로 주는 효과가 대단하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분이 계셨나 하는 것도 사실 놀랐고 근데 의견 너무 좋았던 게 사실 그게 진짜 랩런트 보이스죠. 제가 뭐 공부해가지고 아는 현장은 한계가 있고 실제로 그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보이스가 들릴 수 있으면은 저는 영광이죠. 저는 뭐 오면은 그건 나 일단 제가 고생 안 하고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띄우면 돼. 우리 아직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았지만. 근데 자, 이제는 방송 1년 됐고 이제는 저희가 550명이 넘는 냄청자의 힘으로 한번 요구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요청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런 방송인데요.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한번 저희가 제시를 초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는 뭐 괜찮잖아요. 해가지고 네, 아시는 이제 이거를 듣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지직거리는 음성도 괜찮고 까마귀 소리가 들어가도 괜찮으니 그렇죠. 이렇게 네 주시면은 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제 성함도 모르고 물론 어쩌면은 보안상으로 아예 그냥 그렇죠. 이름이 안 나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지역에 무엇을 네. 두고 기도하신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도는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정말 작은 소리가 큰 소리가 될 수 있는 그거는 이미 큰 소리죠. 네, 그렇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미 다뤘던 나라들의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또 참여를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해도 미국의 주가 50개인데 그 각자의 현장은 또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미 다뤘던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음성으로 다시 듣는 237의 가당 이거는 사실은 너무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사실 저도 생각이 게스트를 이렇게 초청해서 얘기를 나눠야지 여기에만 묶여 있어서 녹음 파일을 그냥 받는다 이런 편한 방법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좋은 의견 제가 즉시 반영해서 제 주변에 일단 아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섭외해보세요. 네, 섭외해보고 그리고 모르는 선교사님들도 한번 좀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메일로도 이렇게 드리면 어쨌든 라이브 방송이나 녹음이라는 거는 선교사님 인터뷰를 할 때도 어쨌든 긴장은 되시잖아요. 긴장되죠. 하지만 이렇게 네. 하지만 본인이 정말 속 안에 갖고 계신 그 기도 한마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은 거니까 맞아요. 네,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선교사님을 모시려던 시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번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방송 약속까지 이렇게 잡았었는데 선교사님이 사정상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아쉬웠는데 그때 썸네일까지 다 만들어놨다가 그때 썸네일을 이거는 큰 소리다 해가지고 빅토크리 크리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빅토리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포럼 빅토리다 하고 센스 있다. 네, 그때 스몰토크리 크리에이션 하던 시절이잖아요. 스토리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빅토크다 해가지고 빅토리 만들어 놓고 막 그 미술 감독님 막 밤새가지고 그림 그리고 딱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시간표가 아니었어가지고 무산이 됐던. 네. 했는데 원래 그림도 좀 더 묵혀놔야 더 그 가치가 발휘한다고 맞아요. 남겨주세요. 아직까지 그 컨셉은 그냥 남겨두고 이거를 언제 할 수 있지? 하던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237을 가다를 이거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의 보이스가 진짜 랩런트 보이스죠. 또 그래서 좀 약간 설레네요. 이러면은 조회수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글로벌하게 유튜브 많으셨네. 글로벌하게 유튜버거든요. 이제는 안 되시겠네. 안 되겠네. 유튜버 다 됐네요. 조회수도 늘어나고 다른 국가에서 뭐 조회수도 잡히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 솔직하게 공개해 봅니다. 인간적이어서 좋습니다. 네. 아니 늘어나면 좋지 안 좋겠어요. 근데 컨텐츠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원의 길도 사실 237개 나라에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섭외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섭외를 한 분들이 한 10사람이면은 실제로 이제 녹음 파일에 도착해서 컨텐츠화가 된 거는 이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거는 좀 알게끔 됐어요. 선교사님도 보이스를 당장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건 알 수 없는데 도전할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열 분한테 연락해서 한 분 선교사님의 그것만 받을 수 있어도 전 좋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부터 이거를 해볼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좀 237을 가다 램디가 다 할 필요 없이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직접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템 감사합니다. 와, 이런 네. 게 있네요. 또 뭐 다른 거 있어요? 지금 오늘 그냥 나온 김에 앞으로 랩런트 보이스가 어떤 컨텐츠를 할지 오늘 여기서 한번 다 뽑아내 보죠. 한번 램디님, 저는 작가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욕심이 생겼어. 지금 좋은 얘기가 좋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지금 어차피 현재 무직 상태잖아요. 앞뒤는 아니지만 현재 무직 상태니까 아, 그쵸, 지금 네. 지금 뽑아내야지 나중에 바빠가지고 못 뽑아낼 것 같아가지고. 어 글쎄요. 저는 이게 제일 컸었어가지고 진짜. 선교사님들 왜냐면 보통 막 선교대회 하면 선교사님들이 이마누엘 서울교회죠? 거기 교회 지하 3층에 보통 계셨었고 네. 저희들은 일반 성도님들은 2, 3 지하 1층이나 2층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누가 누군지 아예 아. 모르고 이분이 선교사님인지 아닌지 그렇죠. 모르고 지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좀 많이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이 계시는구나. 이번 선교대회 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시각적으로 한 번에 보이는 그런 효과를 네. 좀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그냥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움직이는 그런 화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에 와닿는 것도 사실 그냥 뉴스로만 보는데도 저도 마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선교사님들을 언제 한번 만나보지?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부근에 계시는 또 한 분이 계세요. 이제 오지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섬기는 사람들만 아시는 분들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기도와 후원을.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신사의 공개 안 돼도. 네, 가능하죠. 이런 부분들을 MD님이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도 함께 네, 기도할게요. 심지어 뭐 만약에 정말 신원보호가 필요해서 음성변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쉽게 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테스트했던 게 그거거든요. 음성변조가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그런 국가들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아무래도 공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한 번쯤 그냥 램청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포럼하고 싶다. 자기 현상에 대해서 편하게 포럼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참 좋고요. 선교사님들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만약에 선교사가 없는데 램넌트 혼자 있다든지 또는 선교사님들 계셔도 그 지역에 나름 램넌트라든지 이런 분들도 언제든지 237을 가다 테마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랩런트라도 자기가 그 기도하고 이렇게 품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록 지금 자기가 그냥 한국에 있을지라도 어떤 특정 나라를 두고 237을 가다를 녹음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챌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들으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빨리빨리 제게 연락 주세요라고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섭외가 잘 안 되시나 봐요. 힘들어요. 섭외가 가장 힘든 일이에요. 제가 만만이라서 이렇게 잡힌 네. 것 같고 여러분 많은 꾸리민처럼 이렇게 연락하면 바로 그냥 오케이 하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답니다. 정말 제갈량을 만나러 가는 유비의 심정이라서 항상 삼고초려를 막 하고 그래도 사실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방송이니까 그게 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긴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섭외가 솔직히 하나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네. 램디님한테 쉽게 저도 이렇게 떠들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다고. 네. 근데 그 이유 중 하나가 MD님이 되게 유식해 보이셔서 실제로 유식하시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갑자기 네. 훅 칭찬이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진짜 네. 정말 박식하시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 고민이 너무 하찮아 보이면 어떡하지? 내 포럼이 아... 어떻게 보면 너무 조그만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나의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좀 평가받지 않을까? 아, 되게 별것 아닌 건데 왜 고민을 하냐 이렇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들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네. 아, 혹시 꾸리님도 그런 생각 하셨나요? 저는 어설프게 친한 사이라.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램디님께서 이제 하시는 컨텐츠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유식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좀 더 편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렘넌트 보이스에 이렇게 편하게 한두 마디만 해도 괜찮은. 제가 앞으로 매일 썸탐 때마다 오타 하나씩 넣을게요. 그건 아니다.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편할까요? 어떻게 더 버벅거리세요. 이미 충분히 버벅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좀 날카로운 지적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약간 방송하다 보면 사실 너무 어설프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특히 혼자서 장시간 방송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게 했던 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준비하고 좀 몇 번 다듬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방송이 나왔던 적도 있는데 좀 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게스트를 모실 때는요. 왜냐면은 혼자 하실 때는 네. 굉장히 이게 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다듬어서 했다라는 게 너무 잘 느껴져요. 그래서 혼자 방송하시는 걸 들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게스트분들이 이제 오시면은 뭔가 긴장하신 그런 기류라던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아 맞아 맞아 예전에 도토리 했을 때 처음에 첫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봐요 램디 불편하네요 그거. 맞아 맞아 너무 K님을 추궁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그래서 그 방송 듣고 제가 되게 많이 반성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 편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고 사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게스트들이 여태까지 왔는데 게스트들이 저를 그냥 대화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처럼 보는 그런 상담 선생님.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약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얘기하게끔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앞으로 게스트 방송할 때는 제가 완전 친한 뭔가, 오빠 혹은 친한 형 그쵸? 이렇게 네. 다가와주시면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좀 더 막말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러죠. 말 모을까? 방송이라 지금 존댓말 쓰고 있습니다만 네 방송 그래도 듣는 여러분들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형식은 유지하죠. 이게 아무래도 저도 그냥 좀 깔려있던 게 있나 봐요. 그 계속 라디오 방송을 저는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듣다 보니까 어느 그 형식이라든지 그런 말투 이런 게 알게 모르게 내 평소 말투가 그게 아닌데 그냥 방송 시작하면은 갑자기 그 말투로 되면서 그걸 다 따라하지도 못하면서 버벅거리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몰랐던 제 모습이었는데 꾸리님이 되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꾸리님이 더 똑똑해 보이는데요? 아,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디서 램디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야죠. 박식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허점도 되게 많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허점을 이야기하는 그게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허점을 잘 드러내고 좀 약간 구멍 많은 사람이다 이거를 되게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네. 얘기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포럼 할 때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 맞아, 이런 맞아.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 내에 진짜 정말 찐으로 친한 친구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하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네. 보통 찐으로 친한 사람들 만나면 어떤 프로그램 나눠요? 만약에. 찐으로 친한 사람들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제 상처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되게 흑수저로 살았고 네. TKMK는 알지만 TCK로 자랐잖아요. 외국 경험이 있음. 그러면서 네. 네, 외국 경험이 있음. 있음 수준이 아니라 TCK인 거죠. 좀 있음. 네. 좀 많이 있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의문을 갖고 이상하게 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당연히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향 테스트를 하면은 이해심은 넓지만 공감 능력은 떨어짐.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자인 친구들이 이제 막 무슨 고민이 있어 혹은 이런 고민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네. 저 같은 경우 보통 울고 힘들어하면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보통 이런 반응을 그걸 해줘야 하죠. 되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네 잘못이 있지 않을까? 창세기 3장 다시 펴볼까? 그렇게 팩트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상처받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저 순간 네. 제가 네. 했던 포럼들이 그런 포럼 아니었을까 하고 순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꾸리님이 그러신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외국에서 항상 오래 살았고 그러니까 전학만 7번을 넘게 갔어요.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상황이 계속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네. 빨리 적응을 해야 됐었고 그 환경 속에서 그냥 말 그대로 살아남아야 된다. 저한테 외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이러면 살아남기 위해 배웠어요. 라고 얘기할 만큼 좀 진짜 현실을 정말 말 그대로 뭐라 해야 되지? 무대포처럼 네.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배웠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런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는 거죠.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제가 되게 떨어져요. 엄청 떨어져요. 많이 혼나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친한 친구들은 이제 내가 왜 이런 성향이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친자 친구다, 랩너트 친구다 이러면은 이러면서 제가 겪었던 얘기들을 영적으로 다 풀 수가 있게 되죠. 이러므로 온 나의 상처, 나의 실수들을 어떻게 커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꾸리님이 이야기했던 그 방식이 제가 쓰는 논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사실 랩런트 보이스의 사연을 전혀 안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사연들이 있는데 되게 일반 라디오 방송에서 기대하는 그런 사연과는 거리가 멀어요. 일반 라디오 방송처럼 가벼운 가십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여기 사연을 보낼 정도 되면은 되게 묵직한 사연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에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묵직한 것들이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방송하기도 되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감히 재단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되게 고심고심하다가 방송을 하게 된 것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사실은 어쩌면 그 랩런트는 괜찮아 그냥 너는 랩런트고 그냥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그냥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공감과 위로를 그냥 듣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스타일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그러고 그 본능적으로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포럼 친구라고 말은 해놓고 사실은 포럼 선생님처럼 포럼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네요. 또 하나의 관점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여서 피드백을 주시는 거여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있잖아요. 그 광고, 유명한 광고. 야 나도 이런 거. 아. 야 나도. 그 문제 있니? 응, 너 나도. 응, 나도. 응, 너도? 응, 나도.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제 램디 님만의 감성으로 이렇게 풀어 주시면은 네. 재밌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한 방송인 것 같아요. 제가 괜히 돌려보는 게 아니랍니다. 아, 뭐 돌려까지 보신다니까. 역시 제가 램청자로서 만나면 제가 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네. 뭐 램디만의 감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일 이제 두려운 순간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 주지 않을까? 거꾸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나름대로 정말 다듬어서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저도 복합적인 그런 걸 느끼면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근데 저는 램디님이 네. 사연을 하나하나 읊어주시면서 얘기를 해줄 때마다 램디님이 진지하게 이 사연을 들어주시고 네. 그에 대해서 램디님이 할 수 있는 랜디님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도의 그런 포럼으로 그런 해석으로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혹은 상담도 하면서 저를 끌어다가 말 그대로 하느님 앞에 가는 그 길에 끌어주신 것만으로도 상담은 끝이 난다고 이런 돼요. 명언을? 여기서 이런 명언을?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시선을 제가 시선이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낙심돼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들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하면서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건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처 저는 어설프게 안 살지만 그래도 네. 램디님이 이런 걸 이런 사연들을 하나하나 진지하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서 네. 상처보다는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네요.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실제로 저는 램청자들은. 오늘 램청자들의 대변인으로 선 것 같습니다만 뭐 램청자들의 대변인으로 모셨죠 사실. 그렇죠. 네 모셨고 사실 뭐 청년 대변인으로 모셨는데 램청자의 대변인이기도 하죠. 이렇게 1년 동안 꾸준하게 거의 모든 컨텐츠를 섭렵하고 계신 램청자가 또 계실 수 있겠죠. 샤이 램청자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또 그 중에서 또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는 분이 꾸리님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들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남들이 듣는 내 방송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 근데 객관적으로 듣는 게 되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네요. 네. 앞으로 자주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방송은 제가 자주 돌려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랩넌트 보이스를 자주 돌려봤다고 했잖아요. 이 방송은 네. 제가 자주 돌려볼 것 같아요. 저의 바이블. 이제 초심을 잃어갈 때마다 한 번씩 돌려보면서 아 맞다 이런 얘기 했었지 하는 걸 기억하는 차원에서 돌려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램디 기 살려주기 프로젝트. 아 한 번쯤 필요했어요. 아 나도 사람인데. 네, 제가 성인 분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평범한 사람으로서 방송을 하는 건데 아 궁금하죠. 어떻게 들을지 그리고 이 방송이 정말로 어떻게 들려질지 너무 궁금하죠. 제가 뭐 그런 걸 아무것도 안 듣고 다 알고 방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직접 들으니까 솔직히 마음이 너무 시원하죠. 그래서 방송 인도받으면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로 드네요. 뭐 전에 안 들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꾸리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 나쁘지 않은데요. 딱딱 피드백을 찝어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되게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전 너무 좋게 들리는 것 같아요. 꾸리님도 뭐 그런 스타일의 친구도 한 명쯤 있어야죠 주변에. 그렇죠. 있어야죠. 네. 그래서 뭐 일단 램디 기 살려주기에는 특화된 캐릭터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적어도 네. 램디 기 살려주기에는 아주 적합한 게스트를 오늘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그거는 제가 인증합니다. 저 정말 지금 기 많이 살았어요. 이렇게 기 살려서 복라방이 쭉쭉 나온다면야 몇 번이고 올려드리죠.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 빠질 때마다 일단 연락은 드릴게요. 제가 좀 바빠질 예정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집을 짜야 돼. 지금 엑기스를 짜서 다 방송을 해야지. 이게 현재 백수인 거지. 그 앞으로 백수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끝내려고요. 안 되겠다. 황금 타이밍은 빨리 노려가지고 얼른 다 짜내야지. 네,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주 밤 늦은 시간이지만은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그냥 쭉쭉 물어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이 청년을 대변하는 방송으로서 어느 정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사실 앞에 이렇게 방송 얘기가 엄청나게 길게 나왔는데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청년이라는 거죠. 청년의 때. 그래서 사실은 뭐 처음에는 뭐 인트로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하다가 보니까 그 청년 중에 한 명인 램디가 너무 기가 빠져 있어서 램디 기 살려주기 프로젝트로 거의 한 시간이 흘렀는데 꾸리님이 제일 뭐 청년의 때로서 그냥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뭐가 있었나요? 솔직히 아까 인트로 하실 때 청년의 청이 풀을 청을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면은 푸르지 않은 시절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시들시들한 기준 푸르지 않고 회색 햇빛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좀 그래요 사실. 그래가지고 네, 그게 방송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많이 기도하는데 제일 고민 많고 실패도 많고 도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처지기도 하고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시긴 한데 아시다시피 취준, 취업 준비죠. 그리고 직장, 네. 그리고 결혼 이게 가장 큰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애와 결혼 이 부분에 좀 더 제일 지금 관심이 있고 제가 괜히 냉장고를 달라고 세간 사례를 여기서 마련하려고 그래. 요즘 트로트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무슨 콜센터 이러면 뽑기 해가지고 가전제품도 준다던데 램디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처음에 네. 당할까 말까 고민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게스트 요청을 하니까 바로 냉장고는 안 주시나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집 냉장고부터 바꾸고 요즘 제 관심사가 다 거기여서 그래요. 이제 막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세간살이 신혼집 이런 거 다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이제 연애의 끝을 봐가는 뭐 그렇게 그런 시점인 건가요? 좀 오래 사귀어왔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사귀었었고 네. 지금까지 총 거의 6년이 지났네요. 와 6년이 넘는 연애를 해왔었고 길게 사귀셨네요. 정말로 그 정도면 거의 20대를 모두 다 한 사람과 그렇죠. 한 사람과 함께 올인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서로 좋으니까 사귀었겠지만 막 주변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아깝냐고. 여러 사람을 만나볼 수 있는데 한 사람과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귀어 가는 게 그 아깝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게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남자친구이신 분이 네. 원래는 이제 교회 한참 방황하시고 막 흑암을 가득 하셔가지고 이거 다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아 돼요? 오케이. 아마 네.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일 힘드셨을 때 한 20몇 년간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아, 네, 그랬을 때 저를 만났는데 제가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1학년 때 합숙을 갔었어요. 너무 제가 한번 쉐기를 만나고 나서 쉐기 트래쉬 트래쉬를 한번 만나고 나서 발음이 안 되겠다. 그래서 1차 합숙을 갔는데 네. 아시다시피 뭐 8인 1식 6인 1식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 고민이 뭐냐 이렇게 해서 뭐 남자친구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제 남자친구가 때 뭐 불신자인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막 제가 막 다운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남자친구인 거죠. 그 트래쉬. 아 프리죠 프리. 네. 네, 네, 네. 그, 아, 옛날 익스. 네. 그것도 안 나. 네. 그것도 안 나.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같이 같은 방에 계셨던 막 장, 여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같이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시고 많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쓰레기였으면 그러는 거야. 아 근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쓰레 아 그리고 쓰레기라기보다는 저는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내 상태가 쓰레기면은 아니, 그런 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내 상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상태가 정말 멜랑콜리했어요. 그때 당시는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비슷한 분을 만난 거다. 네, 좀 아, 인본주의 쩔었고요. 말이 안 될 정도로 낮아가지고 네. 그랬어요. 정말 끼리끼리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은 진짜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40년간, 50년간, 24시간 진짜 흑암 꺾고 진짜 결박하고 해도 안 되는 아... 게 남편. 진짜 제일 가까이서 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분이랑 사귀면 물론 아니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의 용기와 기도와 힘과 이런 게 있으면 네.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네. 그렇지만 진짜 평균 3, 40년 피감 꺾을 자신 있고 달에 한 번씩 제사나 이런 부분들 잘 들을 수 있는 며느리로 네, 이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힘드니까 어쨌든 힘 얻겠다고 터덜터덜 걸어서 1차 합숙을 갔던 애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보시기에는 행복했죠. 얼마나 딸 같아 보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 렘넌트. 포럼 진실된 포럼을 해줬어요. 안 된다. 제가 좀 재미 과장 섞은 거고 안 되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혹은 진짜 내 딸이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일단 너부터 살아야 된다. 지금 네 상태를 봐라. 맞아. 이게 컸어요. 맞아, 그 맞아.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맞아요, 맞아요. 엉망이면은 그런 사람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전에 우리가 배우자 기도라고도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 보내주실 그 사람을 위해 내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정말 영적으로 무장돼서 그래야 됐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홀리홀리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좀 많이 다운되었을 때 저는 한창 정말 배우자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 내가 나 남편 아니면 안 사귈 거야. 나 미래 남편 될 사람 아니면 안 사귈 거야. 저는 아집이죠. 네, 흔한 서원 1호. 네, 흔한 서원 1호. 알아요, 저도. 네, 네. 저도 자주 했었어요, 그런 기도. 그렇죠. 많이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해요. 아니, 이제 남자친구분한테는 여자기도 안 하지 않았느냐. 나는 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네. 내가 진짜 배우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랑 한번 인본주의 정말 풀로 써가지고 네. 내가 원하는 남자상에 대해서 30가지를 쓴 적이 있어요. 친구랑 친하니까. 30가지나 쓸 게 있어요? 여자들은 생각보다 복잡하답니다. 램디는. 하나하나 디테일로 들어가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제가 키가 좀 커요.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막 180 썼다가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걸 쓰면 세계 인구의 30%는 아닌 것 같아. 외국 나가야지. 키가 크면 저 그래서 나보다 키가 크면 됐다. 이런 것들. 근데 와. 친구랑 하는 거였으니까 진짜 인본주의고 뭐고 내가 원하는 거 솔직하게 다 써보자 이렇게 네. 해서 썼어요. 그리고 둘이 교환을 해서 봤어요. 네. 그리고 둘이 동시에 혀를 찼어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생기지. 나도 나지만 너도 너구나.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진짜 장난기 빼고 정말 원하는 거 딱 세 가지 물론 그 세 가지 안에 다 영적인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이 다 불신자 가정이다 보니까 영적 하나님 믿는 부모님 그런 가정에서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줬었어요. 제가 네네. 갖고 있지 않았던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덕분에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선교대회를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3년째거든요. 거의 3년째인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3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와. 네. 그러니까 막상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현재 사귀는 분은 선교대회 안 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예비 그러게요. 시어머니랑 예비 며느리랑 그 선교대회 네, 갔다는 둘이서. 거죠. 네. 이것도 특이하네. 물론 2년 전에나 이럴 때는 또 이제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계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선교사님들 못 들어오시니까 네. 단둘이 팔짱 끼고 교회 가서 옆에 앉아서 진짜 딸인 줄 알았겠다. 네, 남들이 보면 딸로 많이 아껴주세요. 뭐 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저는 말해요. 이것도 정말 내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중 하나라고 정말 감사한 만남이라고. 고부 관계가 나중에는 문제가 될 일이 거의 그렇죠? 일단 문제가 혹시나 있더라도 예. 분들이라는 그러니까요. 걸 알아서 예. 문제가 혹시 있더라도 예. 선교대회 그 같이 갔던 그런 걸 니콜 하면서 풀 수 네, 있는 그쵸? 실마리들이 지금 벌써 있는 거잖아요. 되게 부러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부러운 거죠. 저도 감사 많이 감사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적인 거 세 가지만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게 해답이다 이건 아니고 그냥 그때 어릴 적 제가 그랬던 거죠. 6년 넘 7년 전에. 네. 와, 그랬구나. 그래서 네. 그렇게 만났죠.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이제 저를 만난 이후에 이제 남자친구 본인도 많이 얘기하니까 네.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사귀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직위의 담당자인 거죠. 그러니까 해야 그 꼬리님이 직위의 담당자였던 거죠. 네. 대학교에서. 그럼 매주 와야지. 여자친구는 거기 있는데 안 올 수가 없죠. 가기 싫어도 가야지. 와야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기말고사쯤에 만났으니까 한 달 후면 또 렘넌트 리더 수련회 WRC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방학이니까. 저는 이미 끊어놨어. 근데 자기는 안 가겠다고 이제 저 사귀기 전에 하지 네. 말라고 돈이 그렇게 남아도시냐고 비싸잖아요. 그게 또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죠. 그 돈 대단히 부담되죠. 네,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다가 저를 사귀었으니까 혹시 어머니한테 가서 혹시 등록하셨어요? 했더니 등록했대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둘이 또 손잡고 훈련 가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속편하게 얘기하면은 그 남자 복이죠. 그렇죠. 네,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남자의 복이죠. 복인데. 근데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한테 씻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같이 가면 네.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되게 큰 것 같아요. 또 그렇네요. 저는 좀 한 가지 철학은 있거든요. 그 가정에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 모계로부터 온다. 어머니로부터 온다. 저는 그런 네, 그 한 가지 그냥 이거는 뭐 정확한 이론은 아니고 그냥 제가 봤던 가정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네, 그렇죠. 배경. 저도 어머니로부터 온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제 신앙 색깔도 그냥 아무리 따져봐도 어머니로부터 온 그거를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사실 많은 가정들이 그렇다라는 걸 좀 확인했거든요. 어머니가 믿는 분이고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 자식들은 믿는 자녀들로 키우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반대인 경우에 대단히 자식들이 영적으로 그 바르게 자라나기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접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접해가지고 남자친구분이 점점 이제 그냥 이게 본의일지 반강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으로 아, 7년 전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너무나 너무나 잘 교회 생활이나 이런 부분 잘 하고 오히려 진짜 저희는 제 남자친구분이 고무신을 하셨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해외로 공부하겠다고 1년 반 동안 나가 있었어요. 해외에 사실은 네. 꾸리민과 제가 만난 게 그 해외에서 만났죠. 그쵸, 그 해외에서 만났죠. 네, 그 해외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됐죠. 그리고 남자친구분도 제가 사실은 알려면 알 수 있는 사이인데 좀 멀리 알 수 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먼 친척이거든요. 먼 친척인데 근데 이 남자친구분하고는 제가 거의 인사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존재만 알고 있고 꾸리님은 그 외국에서 만나서 포럼 몇 번 하고 어설프게 친한 사이가 됐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 배경이 있죠. 그 해외가 네, 네. 대단히 네, 먼 곳이었잖아요. 그 그죠? 많이 멀었죠. 네. 아무래도 시차도 한 8시간 정도 차이 나는 그런 그렇죠. 곳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외 나가보고 이렇게 장거리를 해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왜냐면 일상은 공유가 안 되거든요. 시차는 아 맞아요. 있지. 진짜 커요 그거. 네. 내 일상은 여기서의 일상과 저기서의 일상이 너무 다른데 할 나눌 얘기가 없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영적으로 항상 밝으냐? 그 해외가 참 흑암이 가득한 곳이어가지고. 제가 잘 알죠. 흔들지, 눌리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한결같이. 근데 그게 정말 큰 게 복음 안에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저는 복음 안에서 자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늦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복음을 받았으니까. 근데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 진짜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네. 그러고 보니 이제 남자친구분도 옛날에는 이제 아버님이 불신자였고 어머님이 기독교인이셨네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그리고 그 다락방 안에서 훈련 받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정작 크게 흔들릴 때는 항상 저를 잡아주더라고요. 잡아주시고 제가 위로가 그치. 정말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모태신앙에 그 네. 힘이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네, 그게 사실 무시할 수 없어요. 짬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서 이게 짬바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요. 아무리 겉으로 나일론처럼 보여도 사실 진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그러면은 진짜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 묵혀둔 그 기도가 네. 묵혀둔 그 조금 한 조금씩 쌓았을지라도 정말 그 쌓아놓은 게 맞아요. 진짜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저 같은 아이론 신자는 아니지만 대신 늦가기 또, 신자보다는 대신 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아 그렇죠. 그, 늦게 배우면은 훅 빠질 수는 있는데 네. 뭔가 힘들면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기복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늦게 배운 네. 복음이 더 무섭다고 이게 늦게 배운 그게 또 되게 또 이 묵혀둔 사람들의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또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나한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 생활인데 쟤는 뭔데 들어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애가 저렇게 나보다 더 홀리해져가지고 뭐지 이 변화 뭐지 막 이거를 저는 되게 천천히 변화했으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서 너무 극적인 효과로 확 보면은 가슴이 웅장해지죠 진짜로. 이거는 딱 그랬어요. 예. 그래서 두 분의 만남이 되게 좀 밸런스를 맞추는 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6년을 넘게 사귀어 와서 이제는 이제 진짜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램비님은 네. 복음적인 결혼관 혹은 이 사람에 대한 확신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 그걸 물어보신다고요? 그쪽에 상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와... 결혼을 앞두신 분이 솔로인 저한테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거죠? 사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거와 상관없이 와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램디가 가지고 있는 판타지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결혼을 누군가랑 하겠다라고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정말 이게 뭐 방송 이미지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솔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친 국구거든요. 슬퍼. 아니 뭐 슬픈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정말로 저는 뭐 제가 뭐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방송 들으면서 약간 든 생각은 있어요. 저를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여자친구는요. 저를 똑똑한 사람이거나 제가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명석한 사람이라거나 그거를 설마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남자친구나 남편으로서 만나게 될 랜디라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 그거를 조금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거는 약간 있었던 나도 연약하다 이런 그렇죠. 나 연약한 부분들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네, 가족이 되면은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 제 모습은 그냥 막둥이거든요. 그냥 막둥이고. 아, 막내세요? 네, 막내예요. 몰랐네요. 막내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예요. 그래서 그냥 막둥이고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응석받이고 되게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가장이면서 동시에 막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내재되어 있는 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연약해요. 실제로 연약하기 때문에 되게 그렇기 때문에 막 어떤 지식적인 부분으로 어떤 보여지는 부분으로 제 주변을 포장해왔던 과거도 상당히 많고 그걸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또 겪었던 상처도 사실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진실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말로 설명을 들으면은 그래 램디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막연한 기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복음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 예, 이런 기대로 저를 계속 맞아주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진짜로 되게 많은 부분을 꾸며야 할 거라는 거죠. 그 상대방 앞에서 그 기대에 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계속 그걸 실명시켜주고 싶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꾸미게 되고 되게 좀 그게 한계가 드러났을 때 그때 좀 이 연애 생활이 좋지 않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든 생각인데 만약에 그냥 제가 앞으로의 배우자한테 그냥 바라게 되는 상황 그게 있다면은 나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쭉 들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좀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그 아까 방송할 때 그 램디가 네. 왠지 박식해 보여가지고 그 더 못 털어놓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은 나의 예전의 연애들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 거죠. 저도 알게 모르게 저를 좀 똑똑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어 했던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런 그래서 제 진짜 연약한 모습 이게 그냥 툭 하고 드러날 때 애기 같은 모습 이게 그냥 훅 하고 나올 때 누가 먼저다 누가 뭐 잘못했다 라고 할 것 없이 그냥 예 그냥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뭐 내가 내 바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생각이 훅 들었어요. 예, 그냥 이거는 너무 나의 바람일 수만 있는 거긴 하지만 아까 뭐 30가지를 적으셨다고 하길래 제가 30가지를 적을 순 없고 그냥 한 가지 그냥 훅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은 그냥 내가 그냥 그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한 명의 랩런트에 불과하다. 이거를 서로 그렇죠.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죠. 연애를 시작할 즈음에 이런 얘기를 남자친구분이랑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아닐 수는 있는데 물 다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네. 누구든 아무리 그렇죠. 저희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도 그렇죠. 연약한 부분들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나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인간이니까 라고 해서 말뿐은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남자친구분께도 내 오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나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면 물론 당연히 이제 상대방은 사랑하죠. 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고 연애를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의 항상 1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설령 그게 아니다라고 느낄지라도 그게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당장 사랑하는 느낌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 느낌이 안 들기도 하고 계시는지 가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서로 앞에 있다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절대로 서로를 사랑하지만 서로를 1순위로 넣으면 안 된다. 저희가 처음에 쓰던 포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그 길 어쨌든 이 렘넌트 여정 같이 걸어가면서 네.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지 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포럼을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말이 되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요? 얘기를 한번 함으로써 한번 함으로써 네. 우리 그거 얘기했었었잖아. 다시 다 잡자. 아 근거가 되는 거지. 근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 하나님 앞에서. 근데 네 그것도 제가 엄청 매주 홀리한 건 아니고요. 정말 근데 어느 타이밍에 홀리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렇죠. 솔직히 홀리할 수는 없는데 어느 타이밍에 홀리한가 가장 결정적인 그렇죠? 타이밍에 홀리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홀리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 때 인본주의 나오면은 정말 망하는 거지. 네, 말장 그렇죠? 꺾는 거고 정말 좀 평소에는 약간 제가 했는데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딱 그 언약 잡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완전 그것도 주는 효과가 커서 사실 그것도 와 이게 홀리함이라는 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그 어떻게 그 사람을 확신하는가 혹은 정말 나에게 있어 복음적인 언약관이 무엇이 결혼관을 했었을 때 어떤 게 맞을까를 계속 지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도 네. 하고 기도도 해보고 이 사람이라는 거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떤 근거로 확신을 하지? 하는 거에 그냥 항상 의문이 아니라 자꾸 계속 질문하라라고 누군가 옆에서 계속 사역자님께서 계속 끝까지 확인해라.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딘가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10년 있을 곳, 20년 있을 곳 하면서 굉장히 다 따지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플랜이 필요하죠. 연봉은 어떤가, 복지는 어떤가, 그렇죠. 여기 환경은 어떤가, 미래는 어떤가, 가능성, 내 탤런트를 정말 펼칠 수 있는 곳인가 다 따져보는데 하물며 60년, 70년 같이 이렇게 언약의 그렇죠. 농사를 해야 되는 옆에 같이 파수꾼을 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는 이 일에 소홀히 결코 이제 한순간의 감정과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번 올해 이제 다른 친구의 결혼식을 가서 이제 주례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다 알아서 렘넌트들은 아마 다 외울 수 있는 그 구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시죠? 네. 네, 네. 범사에 감사하라. 맞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맞습니다. 네. 이건 외웠어요. 저도 역시. 네. 근데 이게 평상시에도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네. 결혼 주례로 이제 제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랑 혹은 결혼관이랑 항상 언약 안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고 물론 슬픔도 같이 있을 수 슬픔도 희노애락이 왜 있겠어요. 다 삶을 살면서 있을 수 있지. 그렇죠. 그렇지만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하는 게 정말 그런 풍파가 올 때라도 혹은 어떠한 문제가 올 때라도 우리가 적어도 딴 사람이랑 차별되는 점 딱 하나 누군가는 그 사실 하나뿐인데 이 범사에 누군가는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정말 내 배우자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남자친구분한테도 이렇게 다시 한번 포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죠. 항상 어떻게 제가 옛날에는 이 구절을 들을 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항상 기뻐해요. 그렇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뻐해요. 어떻게 네.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고 원망이 나오는데. 셋 다 불가능한데.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내가 힘들어도 힘들 때라도 나를 하나 내 시선 적어도 내 고개를 비틀어서 하나님께로 틀어줄 네.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함께 진짜 당모가지 비틀듯이 무슨 그렇게 비틀어서 난 갑자기 잘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면 갑자기 목 비트는 이미지가 나오니까 깨잖아요 지금. 아 왜냐하면은 또 알잖아요 흑암으로 떨어질 때는 항상 그렇게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고 해서 안 듣는 거 안 들리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냥 그 상태를 네.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 끄는 게 필요하긴 해요 네, 확 끄는 게 필요하긴 해요 거의 잘 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이 방송 저희 어머니도 들으실 수 있는데 오해하시기 마시기 그 예비 시어머니도 들으시지 않아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아유, 아무튼 잘 걸러서 들으시기를 네. 기도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결혼관을 세팅을 하면서 네. 한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위트홈을 꿈꿔요. 스위트홈이요? 그렇잖아요. 스위트홈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이제 가정인 거죠. 저. 네. 근데 네, 이것도 이제 또한 이제 제 선배님께 들은 것도 하지만 스위트홈을 꿈꾸지 말고 미션홈을 꿈꿔라. 아, 그렇지.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랜디님한테 냉장고 하나 딱 이렇게 협찬 받아가지고 예쁜 신혼집을 꾸밀까가 아니라 아 미션홈을 꾸밀 거니까 냉장고를 달라. 신혼집에 들어갈 냉장고는 없지만 미션홈에 들어갈 냉장고는 있다. 사실 진짜 기도를 해요. 그런 게 농담이 안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농담처럼 냉장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미션홈을 꾸미는 청년들한테 냉장고 하나 정도는 협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랩런트 보이스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그리고 그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가 아니었으면 한다. 농담을 던져가지고 이게 뭔가 이상해지긴 하지만 냉장고가 너무 꽂혀가지고 지금. 아 요즘 그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냉장고 중요하죠, 아주. 그렇죠. 네.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스위트홈을 꾸미기에는 급급해요. 저도 엄청나게 신경 쓰여요. 근데 미션홈을 꿈꾼다? 라는 거에서는 신경을 덜 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아니 왜 나의 홈 스위트홈인데 이게 미션홈이 돼야 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맞아.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맞더라고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뿌리는 이유 다락방 지교회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미션홈까지 저도 미션홈 두고 기도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저의 청년의 날에 네. 결혼이라는 것을 꿈꾸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갑자기 기쁨의 노트 컨텐츠가 돼가지고 갑자기 기쁨이... 이런 애도 있다 네. 이런 사연도 있다 이런 애도 있더라 라고 이제 너무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저는 되게 잘 들었거든요 저는 되게 잘 들었던 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를 사실은 꾸리님을 제가 기존에 알지만 사실 이렇게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되게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던져준 것 같아요. 꾸리님의 가는 여정이 자신의 여정과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근데 저런 삶도 있고 저런 여정도 있다는 걸 보면서 되게 좀 저도 많이,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감대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여자가 저를 너무 똑똑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건 제 바람인 거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그 여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의 단점이나 저의 약한 부분을 지혜롭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보여주고 싶은 나인 거죠.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 나를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그게 점점 어설퍼질 때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거를 좀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점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게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설픈 모습 보여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좀 잘 만들어진 모습, 이거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게 되게 좀 많이 제 마음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사귄다고 하더라도 저한테 있는 100%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많은 부분이 그 저의 부족한 부분 안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아기처럼 털어놓고 그냥 이거를 되게 솔직하게 이 사람을 동반자로서 인정하고 이렇게 한다? 그게 제가 선뜻 마음이 안 열리는, 그게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음이 조금만 식어도 금방 위기가 닥치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이제 막 자격지심도 막 생기게 되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딱 정의는 안 되는데, 그런 연애관? 아닌 연애관? 이런 게 나한테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미션홈 얘기 듣고 딱 저도 아 맞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미션홈 두고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미션홈이 네. 그냥 특히나 정말 중요한 현장에는 미션홈이 필요하다라는 게 몇 번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 진짜 미션홈이 중요하구나 알게끔 되고, 내 가정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든 미션홈으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그런 준비가 돼 있지는 않은 거죠. 저도 꾸리님이 말한 그 스위트홈을 먼저 상상을 하게끔 되지, 이게 미션홈이 어떤 형태이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미션홈이야말로 정말로 거기 살고 있는 관리하는 사람의 단점이 그냥 정말 80-90%에서 100%까지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렇죠. 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만천하에 공개를 하게끔 되는, 그냥 내가 안 치운다, 방을 안 치운다 그러면 그냥 안 치우는 그대로 공개가 되고, 내 뭐 자잘한 모든 부분까지 만천하에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나 하고 물어봤을 때 아니더라고요.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꾸리님이 그리는 미션홈은 어떤 형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미션홈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는 한데, 왜 미션홈 이렇게 꿈꾸냐면은 딱 그 실은 그거였어요. 내가 너무 스위트홈을 꿈꾸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나 중심으로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함과 동시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들 막 이러면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아 이걸 우리가 스위트홈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미션홈을 준비를 하는 과정이지 라고 일단 1차 깨달았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최대 가장 큰 미션홈의 형태는 그 부부가 화목한 그런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가 먼저 화목을 해야, 그래야 이 장소를 다른 분들에게 그렇죠. 오픈을 할 수 있고 정말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외국에 섬기는 이제 선교사님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어디에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랬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럼 이제 내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야? 장난스레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은 장난이라고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정말 그럴 의향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었을 때 항상 호텔이거나 다른 데 이제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왔었을 때도 편하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건 한 가지는 네.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TCP이자 MK이자 PK 이 수식어 세 개를 다 달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아이들 근본은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네.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또 혹은 무언가 필요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병원이든 치료든 아니면 진학이든 어떤 학원이든 그렇죠. 뭐든 할 때 네. 그러면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게 친척 집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친척이 서울에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아이들은 네. 진짜 서울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을 저는 정말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이제 미션 홈이라는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부부가 네. 정말로 언약을 잡고 그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해야 들어오는 손님도 편해요. 솔직히 저도 친척 집에 살면서 그 친척 집 가정 불화 있는 집이면은 갈 때마다 힘들어요. 아 그렇죠. 눈치 보여요. 네 맞아요. 분위기가 확 있어서 앞에서 대놓고 싸우지 않더라도. 다 알아요. 아기들도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근데 언제든지 와도 편안한 친척 집들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댁 있죠. 이렇게. 꼭 있죠. 네. 저는 그런 형태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냄리님께서 나를 너무 똑똑하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조금 인본주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이곳저곳 가는 애잖아요. 출장이든 네네. 뭐 연수든 좀 외국으로 많이 발이 놀았었어요. 넓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헤드쿼터 같은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헤드쿼터. 내 남편이 혹은 내 친구가 내 헤드쿼터가 됐으면 좋겠을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와 반겨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 줬었어요. 제 남자친구분은. 그랬구나.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남자로서 그 여자에게 기둥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고. 근데 또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동시에 있고.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게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남자한테는. 네. 그게 참 그래서 그거를 네. 참 감사하죠. 그런 남자친구여서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주셨을 때 저의 불안정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평안해졌어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가도 있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 언제든지 가도 반겨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됐듯이 저는. 외국에 계신 그 어떤 사람들도 혹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외국인 제자일지라도 네. 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을 좀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헤드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미션. 저희가 헤드쿼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이제 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이 또 완벽하게 그거를 또 동의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그림에 대해서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로망 하나는 있거든요. 아, 네. 무엇이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궁금하네요.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네. 딱 하나 영점 문제가 아침을 제가 안 먹으면은 영적 문제가 와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정말 아니, 정말 정말 좀 진지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럼 평소 램디가 아니에요. 차분하고 그 램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드세요? 아침으로? 아침을 그렇게 화려하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리얼 먹어도 되고 빵 먹어도 되고 꼭 막 밥에 된장국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줘도 되지만 네, 먹게 해달라. 네, 먹는 행위는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아 뭐,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도 아침은 반드시 챙겨 먹고, 그러니까 그게 챙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날 하루는 그냥 버린 거거든요. 그날 하루는 나한테 없는, 일찍 네. 일어나시나 봐요 보통. 그게 막 그러니까 아침의 레인지가 9시 반 이전. 9시 반 이전에는 뭔가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돼 제 입에.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뭔가 그러니까 9시에 일어났더라도 일단 일어나자마자 뭔가 챙겨 먹으면 세이프. 아. 근데 9시 반에 그냥 넘겨버렸다. 뭔가 입에 들어가는 행위 없이 넘겨버렸다. 그러면은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하루가 그냥 억울해요. 아 그냥, 그럴 수 있죠. 네, 뭐. 그냥 되게 그게 어릴 때부터 저를 잡아오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아침을 해주셨고 집에서 내가 그걸 챙겨 먹고 나왔고 그냥 그게 별것 아닌 건데 그게 나랑 뭔가를 묶는 그런 강한 결속력이었나 봐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 뇌가 돌아가고 네, 뇌가 돌아가고 그 수준이 아니야. 밥을 먹어야지 랩런트예요. 밥을 안 먹으면 트래쉬예요 진짜. 정말 이게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그 랩런트고 밥을 안 먹으면은 네. 그 랩런트의 그 사전적인 뜻인 그 랩런트.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하더라도 그냥 그리는 그림은 그러니까 다른 시간대는 다 상관없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6시부터 9시 반 사이 그냥 이 레인지의 어느 한 타이밍에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만 있었어도 좋겠다. 아 그러니까, 같이 먹진 않아도 예, 꼭 굳이, 본인은 커피를 한잔 할지언정 예, 예, 어쨌든 앞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거 되게 욕심이죠.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죠. 여자 입장에서 정말 뭐 잠이 많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든 일일 수 있는데 그냥 그리는 그림은 그냥 나한테 그냥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이 그냥 내가 가장 그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그냥 함께이고 싶다라는 솔직한 욕심은 사실 있어요. 이게 먹지 않아도 되고 그 밥을 챙기는 게 그냥 내가 챙겨서 내가 먹는 거여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것까지 제가 바랄 수는 없죠. 근데 그 시간에 네. 5분 10분이라도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이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로망이죠. 그 시간에 그냥 가정이 나한테 있다는 거 그냥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싶은 그냥 그거는 좀 저한테 솔직히 욕심으로 있는 거죠. 이게 요즘 현대사회의 욕심일지 그러니까 바래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네, 여자를 맞아요. 대변해볼게요. 네. 여자분들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어있어요. 그렇죠. 눈 꼭 떼야 되고요. 그게 얼굴 띵띵 부었는데 아, 남편은 밥 먹겠다고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이게 나빴다가 아니라 램디님이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러니까 돌리고 머리 헝클고 민낯이고 해도 그래서 아이 예쁘다 이러면서 그냥 커피 한 잔 같이 아하. 해줄 수 있거나 그러면 상관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지금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남편이나 보고 이제 어쨌든 좀 내가 봤을 땐 내가 안 예쁜데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럼 나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꾸며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구나. 이거 진짜 생각을 못했던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는 문제예요. 남자들이 생각을 못하는 그쵸,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남자분이 아니야 민낯도 괜찮아 이거 예뻐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냥 같이 커피 한잔 마셔주면 되는 거야 난 너 이래도 예쁘고 저래도 예뻐 이러면 나는 너무 편해지지. 아 그래? 그러면은 그냥 치카치카야 그냥 양치질만 하고 같이 앉거나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건 하나 더 걸게요. 네. 양치질 안 해도 좋으니까. 심지어 양치질 안 해도 좋으니까. 사실 그냥 그 시간을 나랑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예쁘게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런 지금 그 생각이 듣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잘 모르죠. 남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외모의 변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둔감하죠. 근데 여자들이 되게 민감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얼마나 지혜롭게 그걸 리드해 나갈 수 있을지. 근데 사실은 되게, 이거는 복음을 얼마나 가져낸 거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여자가 고민하는 여자로서. 이런 부분들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그렇구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작은 건데 신경 쓰여요 여자는. 예, 작은 건데 그게 왜 생각이 잘 안 날까요 남자들은? 주변에 계신 여성분들께 많이 많이 물어보시기. 그리고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상대방이신 그분께 혹시 그렇죠. 난 이러고 싶은데 너한테 이제 애로사항이 있니 없니 이런 거를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오늘 이 방송 보고 제 혼사길 막히는 거 아닌가? 야, 아침은 좀 빡센데? 라고 수많은 아니에요. 아침은 좀 빡센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빵 토스트 하나 우유 하나 줘도 먹으면 된다라는 거죠. 뭔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네, 상관없어요. 진짜로 정말 그냥 사과 한 쪽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한테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고 내 하루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게 되게 별건 아니지만은 그때 사실은 좀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게 정리가 되고 그냥 내 삶이 오늘 또 하루 시작되는구나 이게 그냥 되게 별것 아닌 건데 그게 저한테 서미타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거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내 가정과 공유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저한테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제가 미션홀을 하든지 간에 스위트홈을 하든지 간에 사실 그냥 모든 그림에는 아침에 그 시간에는 그냥 제 가족과 그냥 얼굴을 마주 보고 싶은 그게 그냥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형성된 저의 그건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냥 그 로망은 복음 가지고 나서도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배리어션이 생겨서 저 강화되고 있어요. 아침에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한두 마디 나눌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성분께 그 상대방께 잘 여쭤보시고 또한 랜딘도 아시다시피 랜딘님의 로망을 이렇게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네. MD 이거 발음 힘들다 진짜 랜디님도 네. 그분의 로망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네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해주니까 하나 정도는 네.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니 근데 정말 아침을 함께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한 세 개까지는 아, 와 정말 로망 하나가 아니라 세 개까지는 후한다. 네, 아니 이거 후한 게 아니라 너무 제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이게 하나 값어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난 덥석 이렇게 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 받고 세 개. 하나 받고 세 개. 정말로 저한테는 그 정도는 그 세 개가 너무 묵직한 거더라도 정말 들어볼 것 같아요. 일단 들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정도로 사실은 다른 거는 그 뒤에 따라오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네. 그냥 넷런트로 유지시켜 줄 수만 있으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요? 네. 하는 생각이 들기 이쯤에서 때문에 이쯤에서 제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들으신다면 저는 아침 잘 챙깁니다. 아. 그게 설령 빵조가리 하나일지라도 떡 한 조각일 수도 있고 닭가슴살 하나일 수도 있어라도 어쨌든 저도 먹고는 갑니다. 저는 너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냥 먹는 장소가 안 좋아요. 가는 길. 아니야, 먹는 장소 좀 중요해요. 되도록 좀 안정된 장소. 되도록. 시간 없어서 가면서 먹어요. 약간 거기서 약간 아, 미스테이크. 네. 근데 아무튼 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로망은 이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아, 네. 뭐 똑똑하게 봐주지 않았으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침 같이 먹는 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예비 이제 신부님이 되시면 이 방송 꼭 한번 들려주세요. 네, 무조건 말하지 말고 네, 그냥 무조건 들려주세요. 들려줄 거예요. 무조건 들려주고 그리고 무조건 들어보고 들어보고 제가 조마조마해하면서 처분을 기다리겠죠. 합의점을 찾아가세요. 이게 가능한 걸까? 하고 차분하게 막 하겠죠. 그래서 막 뉴스 기사 같은 데서 막 점점 아침을 안 먹는 뭐 브런치종 늘어난다 막 이러고 봤을 때 막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 정말 진짜 흑암의 세상이 왔구나 이럴 수가 이러면서 브런치는 사탄 문화예요 저한테 안 돼 아침을 아침에 먹어야지 그게 무슨 끔찍한 혼종이에요 이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맴디의 의견임을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그렇다는 거 네. 볼 수 있죠 개인이 네네 정말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사이에 그냥 하루를 다 잡고 그 사이에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그런 스케줄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나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일 때도 있었는데 정말 진짜 그러면은 4시 반에 일어나서라도 자 아침거리는 어떻게든 먹고 나갔다. 그게 대단하다. 네, 어머니 대단하다. 네, 근데 저는 대단했죠. 딱 그게 정말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예비 시부모님 두 분 금슬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지금도 굉장히 좋으신데 예비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게 아버님이 1년 365일이 있으면 계란을 365개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빵으로 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계란을 이제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에그 토스트네. 그렇죠, 에그 토스트인 거죠. 그런 걸 너무 좋아하신다고. 근데 램디님도 이제 들으면서 좀 비슷하다라고 느꼈는데. 저도 그거 좋아해요. 제일 편하거든. 어머니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께 너무 잘해주세요. 정말로 아버님이. 진짜. 정말로 네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모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데 장모님 권사님이세요. 근데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아직도 연인 같으세요. 좀 되게 어머니가 되게 아버지 존경하시고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되게 예쁘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신데 만약에 저 이제 그거를 이제 살짝 대입해서 그 여성분이 램디님이가 잘 챙겨주고 램디님이 그렇게 여자분과 이렇게 잘 해주신다면은 그러면은 뭐 하나 주고 그래 그 아침에 빵 하나 주고 나는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은 난 하겠네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 나중에 내 아내가 될 분은 그걸 가지고 저를 협박할 수도 있겠다 안 이게 하나의 무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내일 아침은 좋다. 내일 아침은 내가 없을까? 없어. 이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잘 챙겨주다가 이제 뭔가 램디님이가 서운하게 하고 알아서. 그러면 네, 그 진짜 내일 아침 알아서 해. 이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제 결혼 생활 윤곽이 그려지는. 아, 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챙겨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되게 궁금한데 남자가 여자한테 잘 챙겨주는 거요? 네. 그러니까 뭘 보고 같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 챙겨준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단 소소한 매너부터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이제 혹시 꺼려하실 수 있으니까 제 얘기로 할게요. 네네네. 그렇죠. 입장에 저랑 남자친구 했을 때 어떤 걸 더 잘 챙겨주냐 이런 것들 할 때 썼을 때 나를 신경 쓰느냐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온다 그런 것들 내가 생각지 못한 거지만 내가 힘들까봐 내가 뭐 어려워할까봐 나서서 챙긴다. 저는 이런 데서도 했었고, 솔직히 여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점은 어떤 뭔가 큰 걸 해가지고 반한다라기보다 되게 사소한 걸로 되게 심쿵할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이제 그 홍콩인데가 무슨 행사를 끝나고 네. 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들어가다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힐을 신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사람들 근데 많고.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딱 이렇게 감싸서 기둥 쪽으로 가서 이거... 어쨌든 저한테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주고 네. 해주는데 그거를 일부러 노려서 했냐? 아니거든요. 안 노렸어요. 근데 거기서 여자들이 심쿵 하거든요. 이거 드라마 한 장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드라마 한 드라마는 모든 조명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정말 의도치 않게 했었을 때 그렇게 심쿵하고 또 이제 차를 운전을 할 때 갑자기 급 정지를 할 때 운전자는 알잖아요. 자기가 급 정지를 하고 있다는 거. 네네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가려주는 거? 와. 야, 그건 진짜 힘들 텐데. 본인이 이거 짜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준다는 게 딱 나왔을 때가 저는 되게 진짜 말 그대로 그 심쿵의 심쿵이죠. 그거를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그냥 그거 외에도 이걸 하는 이유 이거 왜 했어? 이렇게 했었을 때 너 힘들까 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램지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해드릴게요. 네. 여자들이 예를 들어 그 여성분이 챙겨줬어요. 네네.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그러고 나서 청소, 설거지 이런 것들은 램지님이 딱 하는 거죠. 하고서 그건 자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네. 그 다음 바로 뭐 해야 돼? 출근해야 되죠. 그러면은 블라우스를 입는 날이다. 그럼 센스 있게 옷을 다려주는 거죠. 이건 힘들다. 꼭 이런 잘 그분과 얘기를 해서 하세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는 조금은 네 오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점점 좀 그냥 알게 모르게 거창해지거든요. 내가 사랑을 주고 있어. 이거를 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은 막 조금 더 이렇게 거창해지고 점점 이렇게 어색해지는 그런 게 있을 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좀 작은 건데 사실 많은 게 필요한 건 아닌 건데 근데 그 속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구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앞으로 연애할 때는 이거 참고해야겠다 연애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기쁨이의 노트 컨텐츠가 여기서 나와버려가지고 아주 아이고야 아주 뿌듯하네요 지금 사실 이거를 네. 남성 냄청자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거든요. 근데 뭐 저만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모르는 분이 저만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죠. 네. 많이들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기쁨의 노트도 보면서 너무 재밌는데 네네. 저도 많이 바뀐 거예요. 저도 엄청 많이 바뀌고 그런 건데 특히 제 남자친구 같은 분도 공대생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저는 남자친구랑 쇼핑 같이 안 해요.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쇼핑 좋다. 같이 안 하고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제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요? 제 게임을 좋아해요. 네네네. 뭐 PC방을 가든 뭘 하든 네. 이렇게 있고 네, 뭐 수박 주스를 좋아해가지고 수박 주스를 사주고 오빠 여기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있어 이러고 한 다음에 하드죠. 와, 그거는 하지 남자들이. 장난. 이건 미래. 이건 제가 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솔직히 말하자면은 남자친구 같이 가줬으면 좋긴 하겠지만 있으면 방해돼요. 내가 이거 입고 피드백 주는 그런 거는 그냥 나 혼자 하거나 여자친구랑 그냥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갔으면 그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커가지고 그냥 혼자 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자분들 제가 바뀐 거지만 여자분들은 생일을 잘 챙겨주길 바래요. 이벤트 이렇게 잘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레스토랑 예약을 해서 네. 근데 저희 남자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공대남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안 나오는 공대남 그렇죠 알아야지 아직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해요. 이번 생일 때에는 나 어느 화장품 브랜드에 얼마짜리 몇 호 립스틱을 원해. 너무 편해해요. 진짜 너무 편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진짜. 그러니까 알아서 챙겨줘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알아야지 하지. 사실 요청 사항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거 줬을 때 상대방이 만족하리라 라는 확신도 있고 그리고 그게 뭐 너무 과한 것만 아니면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근데. 과한 거라도 해주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냥 그 여러 가지 봤을 때 서로의 사정에 맞춰서 네, 서로의 사정에 맞춰서 할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고급 명품을 요구한 게 아니라 한 3, 4만 원짜리 대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충분히 그냥 받는 것만 한다. 그러면 3, 4만 원 뭐 그거는 여자친구 상대로 안 아깝지. 근데 그게 참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남자들이. 얘기해줘야 돼. 제가 한 네. 번은 빨강이랑 핑크 섞은 거 이러면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빨강 같고 다 핑크 같아. 그거 어떻게 구분해 남자들이. 코랄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럼 안 되는 건 정확한 숫자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브랜드 23호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숫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RGB 값이 네. 정확해야지. 맞아. 그래야지 정확하게 딱 사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보고 예쁜 걸로 사줘. 이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다 예쁜데. 그리고 그렇게 인풋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공대생 분들은 응용 능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웃풋이 막 조금씩 변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서 가능하지. 제가 처음에 사귈 때는 이제 사진을 찍는 걸 또 좋아하는데 남자분들은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그 본인이 찍히는 걸 되게 싫어하죠. 본인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미지 사진을 찍었어요. 딱한 20장 찍어서 한두 장 고르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한 15분,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거를 한 해, 1년에 한번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네. 하다 보면 본인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거든. 예뻐지거든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되니까 스냅 사진을 찍어도 이제는 네. 괜찮은 거예요. 자기 어색하지 않거든. 그치, 그리고 경험치니까. 이제는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떤 포즈 해야 되는 걸 잘 알게 되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훈련되는구나. 네. 제가 마치 그래서 방송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점점 어색함을 깨고 별이별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 특히 공대생분들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숫자에 예민하시니까 저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솔직히 동감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의 인풋이 굉장히 정확해야 아웃풋이 괜찮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삐지면은 아 삐졌어. 못 때문에. 원인이 정확해야 돼요. 못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 빈정이 상했고 여기서 베스킨 라빈스 뭐를 사주면 나 풀려. 베스킨 라빈스 그걸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쉬운 거였어 해결 그게? 해결 방안까지 그렇게 쉬운 거였어 언짢아. 해답이? 기분이 언짢아 나 빨리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넣는 거예요. 기분이 언짢아 단 거를 먹이면 얘 기분 괜찮아 라는 거. 그러면 다음에 응용이 가능하지. 설빙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되겠네. 그러니까 단 거면 일단 되는 거니까 베스킨라빈스가 멀 때는 사실 근처에 있는 단 데를 따라서 찾아가고 그치, 어떻게든 일단 풀면 된다. 근데 여자친구가 삐졌는데 자존심 때문에 말을 안 해. 그럼 일단 사오는 거지. 그렇죠. 일단은 일단 사와서 먹으라고. 그러면 좀 가라앉아. 그렇죠. 이거 되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인 것 같아요. 이게 남자가 공대생일 경우에는 남자를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알파고 마냥 자가학습을 통해서 엄청 좋아요. 근데 에이. 이거를 꾸준히만 한다면 되게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초반은 인풋 안 해도 돼. 알아서 응용해. AI야 AI. 초반에는 근데 좀 많이 떠먹여 줘야 된다는 거. 어 근데 이거 시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 하나 있거든요. 저는 커가면서 점점 저한테서 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점점 아 진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닮고 싶은 모습이든 아니든 제 안에는 아빠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게 근데 많은 분들이 느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커가면서 아빠를 닮아간다라는 거를 많이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적인 거가 각인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대로 살아가게끔 돼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대입하면은 어쩌면 그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더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싫어하시진 않겠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또 두 분이 금슬이 좋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아드님 또한 그거를 충분히 아버지의 그 금슬 좋음을 유전으로서 받아가지고 충분히 또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좋은 포장 감사합니다. 마무리 깔끔해. 칭찬해요. 역시 아 이게 DJ 짬이 아, 1년 하니까 대단하네. 아 짬바가 안 나오려 그래도. 아주. 네, 어떻게든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방송이. 아멘. 네, 이 방송 듣고 오히려 도움이 돼야지.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 세계 선교대회까지 같이 간 그런 사이인데 이게 반드시 아, 그쵸. 도움이 돼야죠. 그래서 또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포럼을 나눠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지금 그냥 방송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찐으로. 왜냐면은 몰랐던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좀 그냥 우리 가족들 상황에 좀 연결해놓고 보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그냥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신경함으로 받아들였었을 그런 상황도 많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오늘 좀 느끼게끔 됐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렇겠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좀 약간 뒤통수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좀 잘 모르게끔 되는 거죠. 근데 그 오늘 이야기 듣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가정 생활이 될 그런 연애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은 사실 지금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이 난 사람들이 앞으로의 가정 생활을 더 훌륭하게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려보는 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네. 배우네요. 아, 아닙니다. 램디가 생각보다 정말 박식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사실. 모르고 허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전혀. 뭘 생각하는지 그런 걸 독심술을 쓰는 게 아니니까. 궁예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거든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 말씀을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해주셨어요. 말 그대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일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렇게 전혀 안 보이는데 사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주셔서 앞으로 뭔가 너무 힘든 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은 먼저 말을 해야 안다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본인이 손해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해라고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혹시라도 상처를 주거나 그랬으면은 네. 꼭 먼저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로 정말 그 말만이라도 참 감사하죠. 그거 실제로 어떻게 그렇죠. 이야기하느냐는 또 다음 미션이지만 또 다른 거. 네. 네. 근데 그렇게 말씀만이라도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사실 되게 많이 내려놓게 되죠. 아무래도 부담이. 그렇죠. 네. 참 나중에는 한번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가지고 포럼하게끔 되는 건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랩런트 보이스가 진짜로 네. 냉장고가 준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협찬 빵빵하게 들어오고. 아, 좋습니다. 자, 냉장고 들어갑니다. 문 열어라. 냉장고 들어간다.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아, 아멘이네요. 네. 네, 지금은 뭐 드릴 수 있는 한계가 뭐 냉장고 피규어 정도밖에 없는데. 아, 피규어요? 아니요. 네. 실제 냉장고가 네. 실제 사양할게요. 실제 이렇게 순환식 냉장고가 집안에 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방송이 됐으면 하네요. 미션 한번 만든다는데 참 그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시간이 넘는 포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와, 되게 오래 한 거예요. 진짜요? 테스트랑 이렇게 했었을 때 진짜 오래 했어요. 녹음이랑 본방이랑 이렇게 했었을 때 맞아요. 근데도 지지 않고 옆에서 같이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더 듣고 싶었다. 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그냥 새벽에 너무 피곤한데 계속 포럼을 나눠주신 꾸리님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현 백스라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참 밤중인데도 괜찮다고 하셔서 낮에 잤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참 무례를 무릅쓰고 네,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오늘 방송 네. 참 네 재밌었어요. 네 참 사실은 뭐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도 솔직히 더 많아요. 솔직히 되게 많이 더 나누고 싶은 분들 많고 막 여러 가지 이걸 스타트로 청춘에 네. 대해서 이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 또 다른 분들이 나눠주시고 그렇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실까,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저희 청취자분들 다 제 또래 분들이시잖아요. 많이들. 그렇죠. 거의 그렇죠. 소개하세요 빨리. 네, 그래서 얼른 저도 막 초대장을 여기저기 보내고 있는데 한번 정말로 이 랩런트 보이스 방송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정말 오늘 진짜 감사해요. 별 말씀. 네, 정말 감사해요. 일단 정말 처음 그 랩디 기 살려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연애에 대한 포럼까지 연애와 결혼에 대한 포럼까지 오늘은 그냥 제가 뭔가 뭐 제 얘기를 했다라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정말 방송 목적답게 듣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마음 편하고 좋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꾸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 랩런트 보이스에 출연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진작에 모실 걸 그랬네. 말은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 랩런트 보이스를 처음에 시작하신 그 취지가 네. 꾸밈 없는 포럼을 함께 나누고 싶다인 거였잖아요. 찐 포럼. 네. 그쵸. 찐 포럼 나누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내 스토리도 얘기를 해주면서 다른 분들이 지금까지 왔었던 그런 스토리에 계셨던 분들 얘기도 들으면서 네. 함께 공감하고 웃었고 또 기도하고 생각을 했었거든. 기도하는 부분들도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출연해보니까 램디님이 반응 잘해주시네. 다른 분들이 오셔도 편하게 할 수 있겠네. 꼭 그걸 얘기해주세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카톡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기 한 번 더 살려드립니다. 정말 너무 편합니다. 여러분 오시면 정말 즐겁게 수다 떠시다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꾸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항상 열려있거든요. 열려있고 그리고 저도 더 편하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어설퍼 보이는 이야기, 그 막 이게 이것도 응답인가 싶은 이야기, 그냥 이게 전도자의 삶인가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전도자의 삶 맞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한 가지 특징이 극한의 밸런스 충이라서 막 나 지금 응답 받고 있어. 나 이런 응답 받았고 이런 응답 받았고 이런 응답 받았어. 이런 얘기가 오면은 약간 이렇게 캄다운을 시켜주고 싶고, 그리고 반대로 아, 나 너무 힘이 없어. 나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내 삶에 응답이 있을까 싶은 사람들 보면은 그게 바로 응답이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막 그런 막 극한의 밸런스 중 그 본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근데 어떤 분들이 와도 그냥 그 그대로 이야기를 듣고 좀 여기 한 주머니 안에 담아서 랩런트 보이스는 진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꾸리님의 이야기가 랩런트 보이스였거든요. 앞으로는 냄청자들, 냄청자 A, 냄청자 B 누군가 이야기가 또 랩런트 보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막 새로운 1년의 시작으로서 새로운 또 막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시작으로서 참 가슴 벅찬 그런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저도 너무 마음껏 많이 웃어가지고 좋았어요. 아, 네, 네.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편집은 램디님한테 맡겨두고 잘 놀다 갑니다 하고 네. 이제 떠나려고요. 네, 이제는 보내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새벽 정말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새벽 2시가 돼가가지고 그래서 얼른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하셨지만 정말 너무 오래 붙잡았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바빠지시겠지만 언제 기회가 되면은 언젠가 여러 게스트들이 또 나오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그냥 매년 한 번씩 모실까요? 놀러 올게요. 네. 놀이터라면서요. 네. 여기. 그냥 마음껏 놀고 싶을 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할 테니까 뭐 중복 출연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다 그냥 자유 이용권 끊었다라고 생각하고 놀러 오시면은 언제든지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유 이용권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냄청자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으니까요. 냄청자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 1대1 포럼으로 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확인하기도 쉽고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고요. 메일이나 다른 형태로도 마음껏 우리와 포럼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포럼하기 너무 수줍다 하는 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수줍으면 또 수줍은 대로 또 이렇게 기쁘게 또 포럼할 수 있으면 기쁜 대로 그냥 희노애락 그대로 포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꾸리님과 함께 청년의 포럼 그리고 램청자의 포럼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과 그리고 연락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런트 보이스, 복나방, 꾸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꾸리님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